짐이 내게 낯설어 아직까지 난 믿을 수 없는데 마치 거짓말인 것처럼 힘들다 내 색조차 너는 없어서 아무것도 난 몰랐어 한동안 그저 좋은 줄만 알았어 하루만 날 지우면 되니 잠시만 난 네 눈앞에서 멀어지 진만 풀릴 수 있니 사랑한다는 흔한 말 한 번도 해주지 못해서 혼자서 거라 생각했나 봐 한 번 더 날 봐줄 수 없니 모르는 척 네 곁에 먼저 다가가 두려워 네가 떠나